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믿고 산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복입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믿어오셨던 분들은 쉽죠. 그냥 예배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냥 복 받으신 거예요. 그냥. 특별히 저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보면서 그냥 복 받은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참 태어날 때부터 무슨 복을 받아서 하나님 근처에다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바깥에 태어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예 들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뭐 이제 뭐 이미 뭐 다 만나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안에서 또 경주는 해야죠. 누가 잘 믿나 해야 되는데 그것 자체가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저같이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은 더 해요. 제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참 힘들지만 세상에 하나님이 엄청 많습니다. 그건 아세요? 그냥 우리 하나님밖에 모르시죠? 그게 복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바깥엔 신이. 뭐 우리 하나님도 있고 뭐 저기 하나님도 있고 많아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이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 그냥 기적입니다. 이거는. 시험을 보는데 오지선다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섯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잖아요. 그거 맞추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꼭 두 개가 남잖아요. 힘들어요. 맞추기가. 근데 시험을 보시는데 객관식이에요. 그런데 답이 한 개야. 그럼 맞추기 굉장히 쉬우시겠죠? 그냥 처음부터 알고 지낸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시고 귀가 못 박히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시고 맨날 절기마다 똑같은 걸 반복하는 그 하나님이시고 그냥 대박나신 겁니다. 이 사실을 잊을 때 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이었고 내가 받은 복이 무슨 복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계속 익숙하게 행하는 이 모든 일상의 일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잊어버릴 때 은혜가 충만할 땐 그것이 굉장히 새롭새롭 하잖아요. 삼삼하고 근데 은혜가 밀려나가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이 나에게 들어오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큰 역동을 일으키고 신앙에 굉장한 힘을 더해주는 것은 이처럼 가장 기초적이지만 확실한 은혜를 상기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복은 얼마나 대단한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만족감이 밀려옵니다. 근데 은혜가 조금씩 막 이렇게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나도 모르게 삐리삐리 빠지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비교해서 만족을 해요. 아유 나는 그래도 건강하잖아. 아우 저기는 누워있잖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나은 점을 찾아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는 못 먹진 않잖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니까 애써서 자기를 위로하시는 거죠. 분명히 사실이지만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이런 정도는 아니었단 말이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어떠냐. 내가 비록 먹을 것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의 집에 나오니까 내가 평안합니다. 내가 비록 다리가 아프고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 한 분 계셔서 저는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들이 난무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그냥 믿고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은요, 종교 박사셔요. 그분은 기독교부터 이슬람까지 다 섭렵하셨어요. 성지순례도 다 갔다 오셨어요. 각 종교마다 성지순례를. 근데도 못 믿습니다. 그분은 교리를 다 아셔요. 기독교 교리를. 성경을 몇 독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믿지를 못해요. 결국 못 믿겠대요. 자기가 스스로. 근데 어떤 분들은 믿고 보니까 진짜예요. 하, 이거는 정말 제가 다시 생각해도 굉장한 은혜를 받으신 거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부르셨는지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시간이 많아갖고 그런 생각을 자주 하는데 어떻게? 날 부르셨나? 어떻게? 그리고 어떻게 그 많은 신들 중에서 어떻게 그 기록, 성경을 기록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을까? 막 이런 게 막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많이 눈물도 나는데 지금 눈물도 안 나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그 전우사님께서 제가 너무 고민을 하니까 아,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 너무 떨리고 나 설교도 잘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막 이래. 전우사님이 아, 굉장한 팁을 주시는 거예요. 딱 주보를 보시더니 창세기와 시작? 딱 그랬더니 전우사님 혹시 뭐 신앙생활 시작하신 무슨 계기가 있다라면 그걸 말씀해 보세요. 그럼 성도님들한테 뭐 선생님 소개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뭐 창세기의 시작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하시는데 굉장한 힌트를 얻어가지고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불편하시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국에서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신앙생활 시작했고요. 그때는 나이가 24살. 4살쯤 됐습니다. 그때 이제 중국 산동성에 옌타이라는 곳이 있어요. 산동성 옌타이. 여기서 비행기 딱 타면 50분이면 도착합니다. 예, 산동 잘 가 하고서 배웅했던 사람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도착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그 가까운 거리인데 작은 해변 도시예요. 작은 해변 도시인데 거기서 이제 기숙사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옌타이 다쉐라고 대학교에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무신론자였죠. 무신론자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무신론자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만 될 수 있어요. 그냥 생각이 없는 론자. 그냥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새벽에 거긴 어떻게 생겼냐면은 언덕 위에 기숙사가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밑으로 굉장히 긴 내리막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양쪽에 플라타너스 가로수가 빽빽히 있는 그런 어떤 거기는 중국이니까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숙사를 지어도 막 그렇게 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런 어떤 곳인데 어느 날 아침에 기숙사 위에 이제 따팅 자꾸 중국말이에요. 중국 생활이가 중국말이다 그래요. 큰 공간이 있는데 그 앞에가 통유리예요. 통유리. 그래서 딱 그 아침에 저 혼자 있는데 혼자서 그냥 그 광경이 하도 멋있고 이쁘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쭉 보고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있었는데 갑자기 그 플라타너스 잎이 어떻게 생긴지 아시나요? 좀 넓적하고 크게 생겼어요, 걔가. 근데 넓적하고 큰 그 플라타너스 잎과 잎 사이로 햇살, 빗살 하여튼 그런 어떤 빛 같은 것이 쫙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느낌이. 근데 그게 특별히 보인 것으로 봐서 뭔가 기존에 있던 어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게 쫙 들어오는데 그때 이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순간 그 나무들이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체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연 계시더라고요. 자연 계시.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계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게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얘가 그냥 나무가 아니라 살아있어. 뭐 그런 느낌? 그래서 어머 얘 살아있나 봐. 이러면서 나도 모르게 막 손을 이렇게 대보려고 마치 사람이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30초? 20초? 잠깐이었죠? 잠깐,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 살아있나? 하고 이렇게 만져보려고 하니까, 그와 동시에 그 어떤 시선이 저한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하나님 뭐 이런 건 전혀 모를 때니까 그냥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그럴 때니까 시선이 느껴지는데 그게 제가 교회를 다니고 막 이렇게 알았으면 그게 하나님인 걸 금방 알았을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그냥 아, 누군가가 하늘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그 느낌이 3단계로 변신을 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근엄함. 그러니까 뭔가 딱 내가 움츠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디로 도망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딱 오더니 뭐 한 5초? 3초? 그때 런타임은 길었어요. 한 1시간 같아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한 3초 정도 된 것 같아요. 3초? 그런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그 햇살의 따뜻함. 좀 따뜻한 그런 느낌? 그런 것으로 변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뭔가, 말씀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이게 그냥 한순간 찰나에 지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게. 그냥 그런 느낌의 어떤 일이 그때 발생을 한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한 1분간, 1분에서 한 2분간의 그런 오묘한 일을 겪고 나서 기숙사로 막 올라갔어요. 막 올라가가지고, 이거 뭐라도 이거 해야겠는데? 뭐,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책상에 딱 앉았는데, 참 드라마틱하죠? 그때 전혀 관심도 없었던 그 유학생, 그 이민교회잖아요. 거기가 이민교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민교회에서 그 학교 학생들을 이제 전도하려고 그 성경 소책자를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 룸메이트가 갖고 온 거죠. 책장에다 꽂아놨더라고 그걸. 그래서 없는 상식에 저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던데 없는 상식에 그거라도 펼쳐봐야지 하면서 그거를 꺼내갖고 막 보는데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글씨를 막 읽는데 무슨 이야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그냥 계속 보는데 그냥 글자만 계속 읽는 거예요. 근데 난생 처음 보니까. 그리고 막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구절이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그 구절이 뭐냐면 읽지도 않습니다. 내 호세아 4장 6절 읽지도 않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하필이면 뭐 많잖아요. 좋은 구절이. 근데 하필이면 그 구절이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들어온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망하는 도다. 왜냐하면 제가 아버지가 거기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있었어요. 기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확 와닿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씨 그래 우리가 망하기는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구절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공부할 때 공부가 안 돼요. 그때 막 이제 공부하는데 공부가 안 돼. 그래갖고 다시 그걸 딱 펼쳐봤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 하고 나서 보는 와중에 막 뒤져보는데 잠언 1장 7절 읽지도 않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거기 그걸 딱 보고 이제 처음 안 거예요. 뭘 안 거냐면 여호와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여호와? 이거는 바깥에서는 쓰지 않는 단어예요. 전혀. 그래서 여호와가 뭐야? 제가 그랬어요. 입으로. 제가 교회를 다녔으면 그렇게 망령된 얘기를 했겠습니까? 근데 그냥 여호와가 뭐야? 라고 한 걸 나중에 이제 예배 드리면서 알게 됐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걸. 그때 여호와가 뭐고 경외가 뭐야? 막 이제 그때 막 그랬는데 그래갖고 이제 교회 나가볼까? 이렇게 돼갖고 교회를 나가지 그야말로 아무 끈 없이 그냥 맨 땅에 있는 사람을 인도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돼서 이제 뭐 그런 뭐 신비한 체험들은 뭐 없었어요, 별로. 근데 그게 하여튼 저한테 신비했어요. 그래서 그런 저쪽 하다가 이제 신학교도 가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자연 계시고 아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깨달은 건 그게 특별 계시구나. 막 이게 친절하게 다 역사적으로 다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창세기를 이제 처음부터 보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이걸 기록하신 분이 있어? 이제 그때 부목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성경책을 기록한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보고. 근데 그분은 아무 데서나 만날 수가 없고 성경을 읽어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두껍잖아요. 그래서 그거 꼭 만나야 돼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분이 너는 꼭 만나봐. 결국 성경책을 줘서 그때부터 읽었는데 창세기 12장 1절이 그때 이제 너는 본독치지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이 그때 이제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부목사님 옆에서 계속 가르쳐 주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인류 전 역사를 설명해 놓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드셔서 교회에 접붙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때 들림받을 거야.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네가 아무래도 부름을 받은 것 같아.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단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청년회장도 하고 뭐 다 했습니다. 열심히 하라 그래가지고. 그런 게 지금 제가 여기 있네요. 여기서 지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교회 생활이라는 걸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게 사역자가 되는 건지 몰랐어요. 아, 누가 가르쳐줬어야 알죠. 아무도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냥 다 집사님도 권사님들이 아, 저 성경 배우려고요. 성경 배우고 싶어갖고 이러면요. 배워. 뭐 반겨주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거 꼭 해야 되니? 이러신 분들만 있으셔갖고 저 이민교회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갖고 하물며 선교사님도 말리셨대요. 선교사님도. 신학교 가지 마라. 너 숫덩이 된다. 그러셨는데 그 모든 걸 뚫고 갔습니다. 중국에서 공부한 걸 인정을 안 해줘갖고 한국에서 그 학력을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수능 다시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할 때도 가끔 있지만 그래도 저는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발로 나왔지만 우리가 원해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등 떠밀어서 구원받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서원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넌 내 자녀야 라고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자녀? 자녀가 해야 될 덕목들 아시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며 하나님을 알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 자녀의 덕목이잖아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도 우리 마음은 항상 그 부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예배를 안 나오는 거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그렇잖아요. 다 이해합니다. 왜 상황이 다 있으니까 모든 사람 각자마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면 다 이해할 만합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가 마음이 안 좋아요. 도대체 그 마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앞에서는 빽했지만 돌아서면 도대체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착한 진 아는데 아 이건 얘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백성 부르시는데 저는 나중에 교회 와서 교회에서 생활 쭉 하다 보니까 아 좀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었더라고요. 보통은 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믿게 되는 사람으로 키우시는 게 하나님의 일반적 방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까 제 애를 하나님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성도님들 복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참 이상하죠. 그렇게 꿈이야? 뭐 나처럼 사는 게 꿈이야? 그게 꿈입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한참 전 얘기지만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렇다고 맨날 이렇게 신실하진 않습니다. 예. 네, 그냥 이렇게 신실하지 않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은혜가 오네요. 그때 했던.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고 돌아보면 은혜가 오나 봐요. 그때 그 은혜가 그 시간 속에 머물러 있나 봐요. 내가 그 시간을 두드리면 거기에 머물러 있던 은혜가 지금도 오나 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나 봐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냥 기도할 때 우리가 많이 간구도 하지만 또 그냥 내가 받은 은혜는 뭐였지 한번 적어보기도 하고. 조금 남사스럽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 받으면 사람이 노골노골해져서 막 하나님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막 해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시작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렸는데, 뭐 좋은 것만 말씀드렸고요. 뭐 다 뭐 일상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하나님 사랑하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사랑하면서 부족한 것은 서로 메워가면서 또 그렇게 남아 있는 각자의 정황 속에서 갈 길을 또 이렇게 가시면서 또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위로받으시고 그런 뭐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면 좋겠지만 다음 장을 하겠습니다. 결국 창세기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쭉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쓰신 책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막 역사를 기술해 놓은 게 아니라 무슨 의도를 갖고 막 쓰신 책이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쓴 사람은 모세잖아요. 모세는 출애굽기 사람이거든요. 그럼 출애굽기 사람을 들으셔서 창세기를 쓰신 건데, 그럼 그 창세기에 있는 쭉 내용들이 네 가지 큰 사건과 네 명의 사람의 스토리로 그냥 구성되어 있거든요. 창세기라는 게. 그것은 곧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스토리를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썼나? 그 창세기를 읽을 사람이 그 당시엔 누구였을까요? 모세가 쓸 당시에 막 모세가 돌파에다 썼겠죠? 가죽에다 썼나? 막 썼겠죠? 그때 이걸 누가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시내산 밑에 지금 잔뜩 있는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신 그 사람들이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가 쓰고 있으니까 이거를. 이걸 왜 쓸까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빡 꺼냈는데 이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 황금 송아지로 알았잖아요. 애굽에서 알던 그 황금 송아지 하나님을 알았는데 지금 이 꺼낸 것이 갑자기 하나님이 꺼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약조돼 있었던 거다. 옛날부터 무슨 이유로 약조되어서 그 약속에 따라서 너희들이 나온 거야 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모세가 쓴 거죠. 그래서 네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 네 사건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죠. 지금 상황. 지금 이 세상의 상황.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데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기로 했잖아요. 등지기로 하니까 두 가지가 깨져버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이 퇴화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희미하게 느낄 수 있는 기관만 남아있지 그분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막 이런 얘기들은 감각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졌고 두 번째로는 아벨과 가인이 둘이 한 뱃속에서 난 형제인데 살인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이 깨어져 버린 거죠. 사람 깨어져 갖고 어떻게 됐냐면 그냥 서로가 자기의 잣대와 자기의 기준으로 재고 평가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된 상황이 된 거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모든 사람은 거기에 이제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고 사람들은 이제 제일 많이 오래 살아야 되는 오래 얼굴을 보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배우자나 뭐 아들 딸들이나 무슨 뭐 동료나 뭐 이런 사람들과의 그 깨어짐이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게 하죠. 그게 사람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대가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계속 깨어진 것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드신 걸 후회하시면서 다 홍수로 쓸어버리셨잖아요. 홍수로 다 그냥 판 뒤집어 하고 쓸으셨는데 8명만 살았단 말이에요. 그 8명이 살았는데 그 노아가 노아의 열 번째 손자가 아브라함이에요. 노아의 열 번째 손자가 아브라함인데 홍수가 나고 한 300년 정도 뒤에 지금 아브라함이 부름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이 8명을 살리신 것처럼 노아한테 약속을 해서 노아 식구들을 살린 것처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의 식구들을 살리시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심판이 임했을 때 노아에게 속했던 사람 8명 구한 것 같이 이제 이 세상은 불심판을 받기 위해서 간수되었는데 그 간수되어서 그것이 불심판이 이를 때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해야겠다. 지금 이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시고 쭉 불러 하서 우리도 부르신 거잖아요. 그게 5천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맨날 전 세계 모든 뭐 남녀노하 고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넌 아브라함의 자녀다. 넌 아브라함의 자녀다. 계속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재밌는 거 아닌가요? 예. 뭐 이때쯤이면 그냥 그래 뭐 이렇게라도 해 주시면 제가 수월하게 이렇게 가는데 뭐 이렇게 아니 한 분도 안 하셔서 아니 몇 분 하시면 그냥 그래 하고 걔한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 그 한 분을 부르신 그 한 분 안에 우리가 고구마 캐보셨나요? 고구마 잘 캐지 않으면 끊어집니다. 살살살살해야 뒤에 게 나오죠. 그냥 고구마 줄기 뽑듯이 우리가 거기 매달려서 나온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5천년 전이지만 그것이 우리 교회에 임해 있고요. 거기에 멤버들이신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고요. 우리가 임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냥 임해 있어. 그게 문제죠. 하나님은 그냥 임해 계셔요. 근데 우리가 뭐 요청을 안 해야 하지. 근데 그것을 요청하게 될 때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다. 다른 복은 비교가 안 되는 복입니다. 이거. 난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 끝난 겁니다. 그토록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었던 귀. 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감동이 있어. 나는 하나님 생각을 하면 힘을 얻어. 그냥 끝나신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힘 받아. 그거는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그렇다. 라신다고 하신다라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나의 삶이 풍요로울 때가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던데, 돈은 돈이 벌더라. 돈은 그냥 몰려온단다. 그러다 몰려간단다. 아무래도 자기 자신을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풍요로울 때, 또 기근이 있을 때, 한결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신다면 그냥 대박나신 겁니다. 복받으신 겁니다. 나의 삶이 행복할 때 있고 곤고할 때 있는데 곤고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 힘 얻을 수 있다? 축복받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과 위로를 우리의 삶에 차곡차곡차곡 채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왔습니다. 통치? 그분의 통치하시잖아요. 다스리시잖아요. 빡세잖아요. 빡세요. 하나님 빡셉니다. 뭐 친절하라고 하시잖아요. 나 친절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성질 있잖아요. 근데 성질 죽이라고 하시잖아요. 빡셉니다. 근데 그 길을 가야죠. 많이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임하여 있는 우리 교회 위에 임하여 있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 각자 주어진 정황, 각자의 위치, 각자의 인생의 내용, 각자의 조건, 각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맞춰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시고 그렇게 충성을 하신다라면 우리 교회가 제일 축복받은 교회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요. 사실 저한테 한 말입니다. 저한테 힘내시고요. 그렇게 남겨져 있는 사역들 감당하시고 또 주어질 그런 사역들 에이 난 못해 이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그럼 해볼까?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요?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따뜻하고 뭔가 재밌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또 뭐 있죠? 즐겁고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딱 왔는데 딱 교회장에 딱 들어오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나 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큰 교회를 가도 썰렁해요. 마음이. 뭔가 이게 따뜻한 게 없어. 물론 보일러가 있어서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여긴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좋은 것 같아. 뭐 이런 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이제 면접을 보려고 담임 목사를 딱 뵀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서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흔쾌히 사역하실래 이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오래 봤는데 그런 말씀 안 하셔가지고 안 되나? 아니 굉장히 막 그랬던 가슴앓이를 고백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